바다 위에 또다시 밀려오면 가열인 숨결로서 목 놓아 울부짖는 내 작은 소망처럼 머리를 헤쳐 풀고 보말로 부서지며 자꾸만 늘려오나 바도와 같이 될 거라.